Narration. Please listen. 점심 식사. 민지와 유진이는 오늘 학교 앞 한식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. 민지는 비빔밥을 시키고 유진이는 해장국을 시켰습니다. 비빔밥에 고추장이 같이 나왔는데 민지는 매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추장은 먹지 않았습니다. 전부 6,350원이었습니다. 다 먹고 나서 민지가 카운터에서 돈을 냈습니다. 만 원짜리를 내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카페에 가서 유진이는 사이다를 마시고 민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. 이번에는 유진이가 돈을 냈습니다. 민지와 유진이는 오늘 학교 앞 한식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. 민지는 비빔밥을 시키고 유진이는 해장국을 시켰습니다. 비빔밥에 고추장이 같이 나왔는데 민지는 매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추장은 먹지 않았습니다. 전부 6,350원이었습니다. 다 먹고 나서 민지가 카운터에서 돈을 냈습니다. 만 원짜리를 내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카페에 가서 유진이는 사이다를 마시고 민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. 이번에는 유진이가 돈을 냈습니다.